예수님과 붙어 다니며 늘 하는 생각이라고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나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저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겠지. 저 사람보다는 더 위에 있겠지. 쟤보다는 낫겠지. 3년 내내 제자들 마음에 이 생각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셨죠. 두 번째로, 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비애에 날릴 수밖에 없는가?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밖으로 뛰쳐나간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경고했죠. 수차례 기회를 줬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간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마음이 또 찢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예수님이 1차로 경고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먼저 말로 경고하셨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기 때문에 내가 손을 떡그릇에 넣을 때 손 놓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또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야 이거 너 줬다 네가 나를 팔 자다 대놓고 행동하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곧바로 뛰쳐나갔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비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전해주는 영생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늘 말씀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수님 곁에 앉아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몸은 함께 있지만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늘 세상에 가 있는 자,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가장 큰 비애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겉만 교회에 오는 사람, 당장은 신앙이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자존심만 앞세우고 다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이 고민의 날, 이 번민의 날을 맞이해서 서로 간의 다툼, 분열로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 찢겨지는 비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토록 잡수시길 원했던 유월절 식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잡수시길 원했던 마지막 유월절 식탁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 바로 오늘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유월절, 십자 고난받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너희와 꼭 함께 먹고프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제자들이 준비한 유월절 식탁에는 유월절 양도 없었고 무교병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한글개역 성경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무교병을 나누신 것처럼 보이죠.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누룩이 없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 떡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토스. 이 아르토스는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헬라어로 아지모스입니다. 아지모스를 나누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르토스, 유교병을 나누어주고 계신 거예요. 분명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는 떡을 심지어는 누룩이 묻은 모든 집안의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좀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나누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준비한 떡일까요? 제자들이 준비한 떡이죠.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 드러난 가장 극심한 예수님의 비애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희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꼭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식탁 위에는 유월절 양도 없었고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서로 내가 크다 다투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준비해 드려야 할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 식탁의 주 양식인 이 어린 양과 무교병은 모두가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속죄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죠. 또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세상의 외식, 세상 더러운 죄악의 누룩이 전혀 섞여져 있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죠. 즉, 당신의 속죄 사역과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크냐 다투기만 했던 그 제자들의 묵은 누룩의 모습, 죄악의 누룩의 모습은 유교병으로 가득 찬 유월절 식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유교병은 현재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그 만찬 식사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나누었던 예수님의 극심한 비애의 식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유교병을 나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육체적인 비애 이상의 영적인 비애, 심적인 비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유월절 식탁에 함께 앉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탁을 어떻게 준비해 드려야 합니까? 누가 크냐 다투며 내 자존심만 세웠던 그 죄악의 묵은 누룩을 과감히 오늘 내어버리시고 오직 누룩 없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잡수실 신령한 무교병들이 다 되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시옵소서. 저 누룩 없애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드실 무교병 양식들이 되어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이 하루를 더 이상 고민의 날, 번민의 날, 비애의 날이 아닌 예수님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회복의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책에 찬송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민과 번민을 덜어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가 144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